어둠 속에 나의 뚝배들이 주저앉는 나의 편지 위로 그리움을 가득 채워놓고 나도 몰래 구겨버린 편지 아무도 몰래 혼자 지우는 이름 이 밤 이 밤이 널 데려가면 새벽은 날 채우지만 속에 남아있는 넌 언제쯤 잊혀질까 이 밤이 날 떠나면 새벽은 날 재우지만 감겨진 두 눈에 눈물이 고여 날 재우지 마.